법세 사상을 어찌 보면은 잉글랜드 내전이라고 하는 아주 급박한 생명이 위협에 당면한 사람이 평화의 정치학을 내놨다는 점에서 보면은 법세 사상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실은 전쟁을 겪은 사람이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평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생각을 전쟁을 겪는 와중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그 내용이 굉장히 좀 두려움과 이기심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해도 전쟁을 겪으면서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아주 강한 깊은 통찰을 하고 그 통찰로부터 평화로운 체제를 어떻게 성립시킬 것인가를 생각했다는 점에서 보면 역시 이것이 하나의 리바이든이나 이런 책들이 고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가 리바이든 읽어보면 그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였는지를 뚜렷하게 알 수 있을 뿐더러 시대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즉 평화라고 하는 인간은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해서는 생존 종 자체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인간 종 자체. 그러니까는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그것이 어떤 깊은 산 중에 돌판에 쓰여져 있지는 않다고 해도 고전은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리아스를 보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 아킬레우스처럼 일찍 죽는 거 할 수 없잖아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두 번째로는 홉스의 리바이든을 보는 것처럼 아무리 인간에 대해서 좀 처참할 정도로 인간을 묘사한다 해도 인간은 평화를 지향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들 읽어보면 대개 메시지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책은 그 다음에 단테의 신곡 이런 걸 보면 인간은 단순히 신곡의 지옥편을 보면 지옥에서 벌받는 사람들의 그 제목들이 나오잖아요. 그 제목들을 보면 다 육체의 욕구에 충실한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으로 갈수록 고도의 정신력을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고전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여러분들 이제 여유인물 좀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홉스 해놓고 윤치호 써놨어요. 밑에 그 다음에 윤치호의 인생사리가 있고 이제 김훈의 인생사리가 이렇게 있는데 김훈 그 얘기는 네이버 지식인 그 서재에 나온 얘기입니다. 분명히 미리 말씀드리지만 김훈의 책을 돈 주고 산 경험이 있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그 책을 부분 발췌하여 재활용 박스에 넣지 마시고 그 음식물 쓰레기에다 넣어가지고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한지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훌륭한 작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홉스가 말하는 홉스의 사상에서 볼 수 있는 이 자연상태, 전쟁상태, 이 모형은 근대인들을 상당히 오랫동안 오늘날까지도 이 사람들을 지배해왔습니다. 즉 세상은 서로 평화로운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쟁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원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바로 근대의 상당히 강한 모형, 삶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은 원하는 자들만 하면 될 텐데 원하지 않는 초등학생들도 일제고사를 치르잖아요. 그 바탕에 놓여있는 게 경쟁의 논리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면 일제고사를 찬성하는 교사가 찬성하지 않는 교사보다 훨씬 많습니다. 놀랬죠? 많습니다. 정교조 선생님들한테 내가 강의하러 다니면서 들었는데 훨씬 많아요. 왜? 초등학교 교사들은 경쟁을 통해서 선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 그거 시켜놓으면 경쟁을 좋아하지 않겠죠. 일제고사를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다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지금 경쟁을 내재화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경쟁 뭐 저는 경쟁을 가끔 합니다. 저 자신과. 팔뚝 굵기를 경쟁을 이게 허벅지 단단함이란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체크합니다. 김성령 군하고 막 이렇게 예? 어깨 쪽지 저 벌크업이 얼마나 됐나 뭐 데피션 이런 걸 경쟁합니다. 너는 두텁기만 하지 이렇게 나처럼 갈라지질 않았어. 이렇게 이런 경쟁을 합니다. 쓸데없이. 그러니까 중요하거든. 남자는 육즙이야. 이러면서 육즙 없는 남자는 시체야. 이러면서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이런 경쟁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꽤 강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리고 그것이 불행하게도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찰스 다윈의 진화론, 종의 기원 있죠? 그 책이 등장한 이후로 아주 폭발적으로 사회 진화론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널리 유포가 됩니다. 사회 진화론하고 찰스 다윈 종의 기원에서 말한 진화론하고는 아주 내용이 다릅니다. 요즘에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를 하다가 이화여대학교의 무슨 석좌 교수라고 그러죠. 석학할 때 석좌고 좌석할 때 좌, 이게 석좌 교수로 간 최재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석좌가 이제 머리 혈자잖아요. 머리가 돌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석학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진정한 석학과 머리가 돌인 석학,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최재천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최재천 교수라고 그러지 않고 최재천이란 교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유명한 그 이렇게 쓰던가 우암 송시열 있잖아요. 그 저기 유학자들은 훌륭한 중국에서의 그 유학 훌륭한 사람 뒤에 아들 자자 써서 이제 공자 이름이 저기 공구잖아요. 근데 공자라고 이게 존칭이죠. 조선시대는 이제 송시열을 갖다 송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송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존칭이고 이거는 멸칭이죠. 그죠? 송가 놈이고 이거는 송 선생님이고 그렇잖아. 저는 이쪽입니다. 송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가문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옵니다. 송시열 집안에서 이메일 옵니다. 조갑자 선생님보다 더 무서운 분들이 여기에. 근데 하여튼 이 최재천 이 최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스승이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생물학과 교수인데 하버드 대학 생물학과 에드워드 이 최재천 교수는 공석에서 말할 때 윌슨 선생님이라고 말을 해요. 제자죠. 근데 윌슨이 쓴 책 중에 사회생물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회생물학이 얼핏 보면 진화론 얘기 같은데 바로 사회진화론의 20세기 버전입니다. 19세기부터 등장했던.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프린트 복사물 중에서도 책 복사한 거 있죠? 그게 뭐냐면 스티븐 제이굴드의 이 풀하우스라는 책에서 복사한 거거든요. 스티븐 제이굴드의 풀하우스. 명저 중에 명저입니다. 이런 책은. 읽어봐서 이상훈? 자네는 안 읽은 책이 뭐가 있나? 선생보다 책을 더 읽는 것 같아? 다음 달부터 오지 마. 짜증나니까. 선생보다 유식한 학생이면 선생이 쫄잖아. 기분 나쁘게. 읽어봤어? 네. 스티븐 제이굴드 책 좋지? 명저 중에 명저야. 여러분들이 생물학, 뭐 진화, 뭐 경쟁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항상 이 책을 사전처럼 놓고 참고하세요. 저 얘기 어디서 들어봤는데 야매 같은 분위기가 나는데 과학적인 분위기가 좀 나고 야매는 야매 같은데 어디가 문제일까 궁금하면 요 책을 딱 보면 답이 나와 있어. 이게 사회생물학의 뭐 얘기들인 게 이 풀하우스가 이게 가득 생물 다양한 생물종으로 가득 찬 자연이라는 의미입니다. 풀하우스 이게 이 풀하우스를 보고 포카를 생각하신 이재열 씨 우선 그 보니까 포카였어요. 저도 잘 압니다. 한때 이 업계에서 종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도박 업계에서 종사를 좀 했었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한 3년 정도 제가 업계 종사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야. 나도 내 인생도 한 권의 소설이야. 근데 어쨌든 내 김훈보다도 파란만장해. 그건 틀림없어. 근데 이 풀하우스라는 책에서 지금 내가 복사를 해드린 거예요. 거기 보면 딱 에드워드 윌슨이니까 에드먼드 윌슨이니까 에드워드지. 하여튼 윌슨을 미스터 윌슨을 응? 윌자를 이 굴자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딱딱딱 하면 알아두셔야 돼요. 굴자께서 이제 윌자를 굴자가 윌자를 일단은 밥습니다. 심하게 각습니다. 그 얘기가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경쟁 모형, 토마스 홉스에서도 등장했고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정당화하는 아주 대표적인 논리로 경쟁 모형이 사용되고 있죠. 이거를 좀 알아둬야 돼요. 왜냐? 아까 제가 분명히 말했던 것처럼 홉스는 홉스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죠? 사회학 교과서, 사회과학 교과서를 딱 펴보세요. 죄수의 딜레마라는 논증이 나옵니다. 그 죄수의 딜레마의 기원이 아까 홉스의 자연상태론이에요. 개명된 이기주의. 개명된 이기주의, 그 다음에 주권양도. 주권양도의 핵심이 뭐예요? 신뢰죠. 신뢰를 로버트 퍼트남 같은 학자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사회적 자본이 없어, 우리 사회. 사회적 자본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발전하거든. 그러니까 홉스는 적어도 경쟁적인 자연 상태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경쟁적인 사회 그 전쟁 상태에서 살아가지 않고 사회 계약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거듭나는 프로세스를 과정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홉스가 경쟁을 이야기했다 해도 그것은 파멸적인 경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찰스 다윈의 이 진화론이 나온 뒤로 이 변종이라고 하는 왜곡된 형태인 사회진화론이 등장을 하면서 사회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아주 왜곡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반드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된다. 더군다나 김훈처럼 아주 그 말랑말랑한 이 문장으로 이게 양념을 쳐 당위정을 입힌다고 그러죠. 단맛을 낸 이런 소설들이 쫙 널리 퍼졌어요. 김훈의 카레 노래가 100만 부 넘게 팔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국에서 제일 이용자가 많은 네이버 지식인, 네이버 포탈 네이버에 지식인 서재에 나와가지고 종의 기원에서 쫙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김훈이 읽은 종의 기원, 자기는 안 읽었어도 김훈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종의 기원은 더 이상 그 누군가가 누가 뭐라고 해도 김훈이 읽은 버전이 아주 많은 사람에게 퍼져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지. 이 최자라든가 이런 분들, 윌자, 최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떠들죠. 통섭은 개뿔, 무슨 통섭. 고전 읽기나 하라고 그러세요. 진짜 통섭은 고전이야. 다 나와 있잖아. 그래서 김훈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훈이 1948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3페이지를 보세요. 2페이지. 김훈의 직접적인 선조가 윤치호입니다. 내용상. 자, 이것은 생명의 거대한 드라마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김훈이 말하는 종의 기원이에요.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무식하면 당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악어와 악어새는 여기서 딱 바로 떠오르죠. 악어와 악어새 알죠? 악어 이빨 사이에 끼어있는 찌꺼기를 악어새가 해주잖아. 싸웁니까? 안 싸우잖아. 근데 존재하는 것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건 바로 아주 교묘하게 보편 명제의 형식을 띄고 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단정을 해들어가요. 그런 싸움은 선악이나 도덕을 초월한 것이죠. 물론 동물 세계에는 선악과 도덕이 없습니다. 동물에게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동물이 착하게 살겠어요? 사자가 어느 날 아 그동안 너무 얼룩말 많이 먹었어. 아이 니미를 이제 풀 먹어야겠어. 그래가지고 막 암사자가 사냥하잖아. 암사자가 사냥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야 숫사자 다 모여봐 이 자식들. 갈기 그만 털고 자식들아. 그래가지고 일로 와봐 얘들아. 나 사냥 끊어. 얘들이 이제 풀 먹어. 그러면 숫사자가 막 어? 아주머니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 그런 일은 없어요. 어? 그러니까 가령 그 암사자가 아 나 엊그저께 강연의 고정강의 살짝 귀로 들어봤는데 어? 과천에서 들려오더라. 사바나로 들려오더라. 어? 보아니까 단테 신곡 얘기를 하더만 이제 풀 먹어야겠더라. 이거 안 되겠어. 더 이상 육식 그만. 응?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자가 병들었을 때나 가능하지? 없어요. 선악과 도덕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자연세계는 그렇습니다. 생명을 가진 것들이 수억만 년의 시간 속에서 멸망하고 도태하고 다시 변화의 과정을 장엄한 문장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맞습니다. 아주 장엄한 문장으로 쓴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 다윈은 이 세계를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시선으로 보고 모든 것을 이성과 인식의 틀 안에서 설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김훈이 이렇게 딱 다윈의 종의 기운을 딱 빌려서 자기가 평소에 읊조리던 말을 하는 거죠. 존재하는 것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것과 싸워야 된다는 말을 자기 이거 평소 신조야. 이걸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뒷받침해가지고 말하는 거잖아. 근데 종의 기원은 이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오거든. 읽어본 사람 알 거예요. 기문이 사기치고 있다는 걸. 이 지금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것과 싸워야 된다. 이게 지금 기문이 평생 하는 밥벌이의 지겨움 이 얘기 아니에요. 먹고 살자고 했다는 거. 자기 전두환 시대에도 자기 다녔다. 먹고 살자니까 했다. 전두환 시대에 감옥 간 사람도 있어. 그 사람 밥벌이를 모르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밥벌이에 지겹지 않은 사람 있어요? 아, 안 지겹겠구나. 밥벌이 안 하니까. 전 씨 밥벌이 지겹지? 응? 진짜 사람은 밥벌이는 뭐야? 육신을 충족시키는 거잖아. 여기서 보면 종물은. 사람은 생물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겹다고 말하는 필요가 없지. 그리고 그 얘기를 해서 팔아먹을 필요가 없지. 나도 밥벌이 지겨워. 나도 동대문구 종바도서관에서 강의 매주 와서 2시간 하기 싫어. 피곤해. 그냥 뭐 나 이렇게 책 많이 쌓여있으면 나도 방구석에 앉아서 날마다 이렇게 하고 싶어. 뭐 벌이가 얼마나 된다고. 내가 쓰는 만년필 얼마인지 아세요? 김성령 군 내 쓰는 만년필 얼마야? 자네 늘 부러워하잖아. 괴롭지. 유영환 씨 내가 쓰는 만년필 만져본 적 있죠? 얼마예요? 나 만년필 지금 이베이에서 얼마냐 요새? 비딩하면 얼마 뜨냐? 2,500불 뜨. 2,500불. 우리 돈으로. 계산이 안 나와요. 내가 쓰는 만년필 2,500불짜리예요. 얼마나 본다고. 한 달에 2,500불을 못 벌어요, 내가. 근데 왜 그래? 왜 구질구질하게 비빔국수 여기 와서 사 먹으면서 왜 그걸 써? 고상해지려고 하는 거야, 아니야, 인간은. 그죠? 이 윗부분은 생물종이 아니야, 인간은. 이게 밥벌이가 지겨워도 돈을 모아서 만년필 사야지. 내가 살 때는 140만원밖에 안 했는데 요새는 그 만년필이 너무 희귀해졌어요. 오로라에서 나온 단테 알리게리 만년필인데 1919개만 만들어져 있어. 남바가 붙어있어, 만년필에. 나는 45번이야. 얼마나 빨리 샀어. 얼마나 빨리 샀어. 이탈리아에 주문해놓고 이탈리아에 있는 이 가게가 야매 가게 같아. 홈페이지가 너무 꾸리해. 그래갖고 날마다 내가 저기 안산 아래 사는데 안산을 봉순대를 향해서 날마다 길을 막 이탈리아까지 가라 막 1919개만 만들어졌는데 그게 만들어진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2,500불 주고도 사기 어렵죠. 지금은 물건이 안 나오잖아. 지금 내가 내놓으면 3,000불은 받습니다. 지금 그런 만년필을 씁니다. 왜? 밥벌이가 지겹다는 거 나도 알아요. 저도 밥벌이 정말 지겨워요. 지겹게. 해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야. 근데 그걸 종의 기운으로 서포트 할 필요가 없거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대로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것과 싸워야 된다. 이 싸움이 선악이나 도덕을 초월한 것이다. 선악과 도덕을 초월한 것은 사실이야. 그런데 싸워야 된다는 아니야. 즉, 이게 종의 기원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바로 그 위에 나와 있는 윤치호가 받아들였던 사회진화론의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사회진화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윤치호가 받아들인 사회진화론 얘기를 그건 제가 쓴 서평 일부인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풀하우스에서 인용된 부분들을 한번 보세요. 풀하우스입니다. 자, 첫 번째 인용된 부분을 먼저 봅니다. 아까 내가 어디 찔러놨는데 그 부분을, 여기 있어요. 자, 다윈의 종의 기원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지금 토마스 홉스의 자연법, 여기 정치사상을 이야기할 때 경쟁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아주 쉽사리 다윈의 종의 기원에 나와 있는 얘기,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세기를 받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윈의 종의 기원의 얘기는 뭐냐면, 거기, 지금 대부분의, 거기야. 자연 선택의 원리가 나오잖아요.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굴자께서 말씀하시길, 다자는 이렇게 말했다야, 지금. 대부분의 자연손들이 죽어야 한다면, 그리고 모든 종의 개체들은 서로 다름으로 평균적으로 생존자들은 국지적으로 변하는 환경. 이걸 잘 봐야 돼. 국지적으로 변한다. 우연히 가장 적합한 특성을 가진 개체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남은 놈은 더 뛰어난 놈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적합한 놈이 살아남는 거야. 우연히. 그래서 인간 종이 저 미생물보다도 더 뛰어난 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다인 진화론에서, 이 종의 기원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이 책 제목이 풀하우스예요. 진화라고 하는 것은 국지적인 환경에서 적응을 잘 하는 놈이 그냥 살아남는다는 얘기일 뿐이야. 너무나 뻔해. 그래서 다인을 옹호하는데 앞장섰던 토마스 헉슬리가 다인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게 말했으니까 다인이 그랬겠죠. 책으로 쓰는 놈이 이기지. 이렇게 말을 했겠지. 토마스 헉슬리가 아들인가 손자인가가 토마스 헉슬리가 이제 다인을 이렇게 옹호했잖아. 근데 토마스 헉슬리 손자인가? 멋진 신세계 쓴 사람 올더스 헉슬리가 손자일 거예요. 올더스 헉슬리가 토마스 헉슬리의 손자. 올더스 헉슬리의 동생이 줄리안 헉슬리야. 줄리안 헉슬리 처음 들어봤죠? 유네스코 초대 사무총장. 교육 과학 UN 교육 과학 위원회잖아요. 그죠? 줄리안 헉슬리는 생물학자였어요. 생물학자인데 고상한 생물학자. 그래서 교육 과학을 총괄하는 유네스코 초대 사무총장을 했던 줄리안 헉슬리가 진정한 지성주의자들이지. 김우는 사람을 저렇게 말해버리면 생물종을 인간이라고 하는 생물종을 어디로 동물로 환원시키죠. 정신세계를. 그럼 저건 반지성주의야. 저게. 그러면은 자기가 말하는 신념에 따라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글 쓰지 말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막 땅 파먹으면 숲 파먹으면 싸워 이러면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응? 왜 연필로 글 쓰고 살아. 자전거는 1,000만 원짜리 타고 나 라이더도 죽어. 김성년 너 라이더지. 난 자전거를 탈지 모르기 때문에. 유전이 일어난다면, 이때만 해도 맨델의 유전 법칙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다인은 유전이 일어난다면 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살아남은 개체들의 자손은 성공적이었던 부모를 닮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남들보다도 탁월한 지위에 올라간 성공이 아니라 우연히 적응한, 그렇게 된 거예요. 오랜 세월 이렇게, 여기서 오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1박 2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오랜 세월. 거기다 살짝 써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무지막지하게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면, 변이가 축적되면 진화적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스티븐 제이굴드의 해설이 붙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 시베리아는 초기에 쾌적한 온대에서 그에 알맞게 적응한 털이 거의 없는 코끼리 무늬들이 놀고 있었다. 빙하기가 들어가면서 북쪽에서 얼음이 쌓이기 시작하고 기온이 갈수록 떨어지자 좀 많은 털을 가진 것이 명백하게 이득이 되었다. 털이 많이 날수록 생존에 유리하고 생존력이 더 큰 자손을 남길 것이다. 털이 난 정도도 유전이 되므로 다음 세대는 털이 많이 난 개체 수가 집단 안에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수많은 세대에 걸쳐 계속되면 시베리아 마침내 코끼리에서 진화적으로 유래된 자손, 즉 털이 난 매머드들이 살게 된다. 맘모스가 살게 된다. 괜찮은 줄거리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 들어있지 않은 이야기에 주목하자. 자연선택은 국지적으로 변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며 이 시나리오에도 진보 같은 것에 대한 언급은 없다. 진보가, 요 말이 중요해요. 진화는 진보가 아니다. 이게, 진보는, 여러분들, 진보는 이볼루션입니다. 아니, 진화는. 근데, 진보는 프로그레스죠. 앞으로 여러분들 진화라는 말, 진보라는 말, 이거 딱 오늘 내가 분명히 말해주는데 이거 구별해서 쓰지 못하면 바보예요. 체인지, 변화죠. 그죠? 무조건 바뀌는 거야. 법대생이 머리를 지금 기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빡빡 갖고 왔다. 변화야. 응? 변화야. 진화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그냥 변화야. 바뀐 거야. 머리카락 바뀐 게. 이게 머리카락 빡빡 깎았는데 그게 어떻게 진화냐 진보냐 이렇게 그냥 변화야. 그죠? 배꼽 쳤다. 이렇게 변화야. 근데 이 변화가 진화가 있어. 이볼루션 진화가 있고 그 다음에 진보가 있어요. 진보는 뭐냐면 이거는 가치적으로 더 나은 것이 되는 것을 진보라고 해요. 네? 더 나은 것이 되는 것. 그 더 나은 것이라고 하는 가치 기준은 시대에 따라 집단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네. 생물종에서 어떻게 진보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종이 미생물보다 더 진보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나름대로 적응해서 하는 거야. 따지고 보면 모기가 인간보다 훨씬 개체수가 많잖아. 개체수가 많은 놈이 더 진화한 거잖아. 어찌됐건 많이 살아남았으니까. 왜 개체수가 제일 적은 개미, 많은 그 개미, 개미가 훨씬 더 진화한 거야. 적응 잘한 거야, 인간보다는. 인간은 진화도 제대로 잘 못했을 뿐더러 서로 죽이기까지 하잖아. 그러니까 훨씬 더 인간종은 어찌 보면 진화가 진보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인간종은 진보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타인의 진화를 넘는 거야. 즉, 타인의 진화를 넘어서 어떤 가치판단도 끌어낼 수 없고 인간 사회에 적용되는 어떤 원리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 그러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사람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 그걸 뭐라 그러냐? 자연주의의 오류라고 그럽니다. 즉 자연적으로 명백한 것을 갖다가 인간 사회로 곧바로 아무런 코드 변화 없이 적용하는 태도. 넓은 의미에서의 범주의 오류에 속해요. 그러니까 거기 제이굴드가 스티븐 제이굴드가 자연 선택의 원리로부터 그러한 주장을 끌어낼 수도 없다. 털이 난 매머드가 털 없는 코끼리보다 전 우주적으로 이게 이 제이굴드 표현 진짜 재밌어. 전 우주적으로 더 낫거나 전반적으로 더 우월한 것은 아니다. 그랬죠. 그냥 추워졌으니까 털난 놈이 생겨난 거고 털 이제 날씨 뜨대지면 털난 놈들 죽고 털 없는 놈들이 여름에 나시티 입는 거고 그지? 겨울에 파카 입는 거야. 그 차이밖에 없어. 그 차이밖에 없어. 인간은 그 대신에 인간은 진화를 멈춘 대신에 인간은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진화를 하지 않고 뇌의 용량을 키워가지고 도구를 만드는 것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직립보행을 한 이후부터 인간은 진화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영역에서 살게 된 거야. 이해가 돼요? 인간 다른 짐승들은 낳자마자 송아지 태어나는 거 봐봐. 낳자마자 조금씩 이러다가 엄마 젖을 쫙쫙쫙 일어나고 엄마 젖을 딱 빨지. 송아지들은. 인간이 그래? 엄마 젖 주세요. 이런 애가 있어? 낳자마자? 목도 못 가눈다고. 1년이 걸려요. 사실은 인간이 송아지처럼 태어나려면 2년 동안은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최소한 20개월은. 근데 인간은 뇌도 덜 성장하고 몸도 덜 성장한 상태로 태어나잖아. 이게 뭐냐? 진화를 그쳐버린 거야. 그 대신에 뇌 용량을 키우고 신체 일부를 특수화하게 하는 대신에 뇌 용량을 키우고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도구를 만들고 손에 의한 노동으로 인간은 진보해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른손 이게 구석기 시대에 이게 유골들이 발견되는 데를 보면 가끔 전쟁을 한 흔적이 있어. 근데 아주 많은 유골들이 이 해골이 깨진 상태로 발견된 유골들이 있는데 아주 많은 유골들이 오른손잡이가 이 말하자면 해골을 깨 머리를 통을 깬 흔적으로 오른손잡이가 압도적으로 많죠. 모든 동물은 좌우대칭입니다. 인간은 좌우대칭이 아니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을 쓰거든요. 이게 벌써 손 자체가 문화적인 학습의 산물이거든요. 이게 좌우 불균형을 좌뇌가 하는 일을 우뇌가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대칭이 안 되고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을 갖다가 이 진화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두 번째로 거기 보면 스티븐 제이굴드가 인류의 문화적 변천은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왼쪽 페이지에 306페이지 표시돼요. 생물 진화와 전혀 다른 원리에 의해 진행된다. 그것은 진보라고 불러도 좋은 어떤 것을 향한 조정된 경향의 존재를 생각해도 좋은 단어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문화적 진화라고 말할 때는 거기서 한 대여섯 줄 내려오면 자연의 변화 또는 다윈적 변화가 근본적으로 유사한 것이라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진화라는 단어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한 탓에 인간은 생활이나 역사를 해석할 때 터무니없거나 혹은 좀 두려운 오류를 저지르게 된다. 진화라는 말을 그러니까 쓰면 안 됩니다. 진화라는 말을 쓰면 안 돼. 거기 보겠습니다. 계속. 나는 그러니까 즉 다윈의 자연사 이론이 자연의 역사 이론이 인간 사회와 기술의 역사에도 다 적용될 수 있다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환원주의적인 가정이다. 여러분들 스티븐 제이굴드의 말이 맞겠어요? 김훈의 말이 맞겠어요? 예. 네. 우주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제이굴드는 정말 돌아가신 분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지성이고 김훈은 책 100만 권 팔아서 돈 벌어 돈 번 좀씩에 불과해요. 뭐 돈벌이가 지겨워. 그래도 고려대학교 나와갖고 언론사에서 편집국장 해먹고 살았으면 됐지. 나는 정말 직장 후보 한 번도 못 가져봤다. 항상 지역 후보. 내가 지역 후보도 갖게 된 계기가 있어요. 옛날에 누구하고 싸우다가 여기 이게 소주병 깨진 걸로 여기 이만큼이 째졌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이렇게 이제 하고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여기가 많이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물 줄 알았더니. 응? 소주병 깨진 걸로 이렇게 그냥 아물 줄 알았더니 많이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깨보더니 이렇게 깨진 소주병이 조각이 몇 조각이 있군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깨진 소주병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긁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저 전철을 타고 이렇게 딱 피는 쭉 흐르는데 전철을 타고 이러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전날 저녁에. 그랬더니 의사가 치료를 싹 해줬어요. 동네에서. 그랬더니 이거 치료비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산을 했는데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얼마입니까? 생돈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의료보험이 없으세요? 그래서 한국에 안 사세요? 뭐 이렇게 가끔 들르세요? 뭐 이래요. 그래서 아 의료보험이 있어야 한국에 살고 있으면 증명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지역구부에 가입을 했었지. 지겹다 지겨워. 하여튼 밥벌이 나도 징글징글하다 밥벌이 지겹다 지겹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95년부터 2004년에 튼튼정으로 퇴직할 때까지 내가 먹고 산 스토리가 정말로 기구찬란합니다. 기구찬란합니다. 제가 그렇게 박사학위 받고 나서 그렇게 회사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개새끼들은 저기 사이트 보면 강요는 회사도 다니면서 공부도 했다더라. 지들 해보라고 해봐. 한 달에 책 한 권도 못 읽을걸. 이빨 빠져가면서 공부한 건데 어쨌든 저도 다 밥을 벌어먹고 살기 지겨워요. 밥벌이 지겨움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약속해야 돼. 오늘 숙제가 그거예요. 혈소로 밥벌이의 지겨움을 말하지 말자. 이거 혈소 속이야. 빨간 잎으로 써면 금방 식별돼요. 입트버스 시험지 같은 건 내가 마련해가지고 우는 소리 하지 말아야 돼. 사람은 사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경쟁이 적어도 경쟁이 줄어드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문화적 진화라는 말을 추방했으면 한다. 이랬습니다. 스티븐 제이굴드 말이 맞죠. 보다 중립적이고 기술적인 표현 예를 들어 문화적 변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 그렇습니다. 변화가 좋습니다. 변화라는 말이. 그냥 바뀌었다. 요새 뭐 헤어스타일에 변화가 있네. 머리 노란물 드린 사람 별로 없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변화. 이게 좋아요. 다윈적 진화와 문화적 변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명백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문화는 폭발적인 속도로 변화할 수 있고 어떤 방향을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연에는 이런 능력이 없다. 폭발적으로 변화할 수가 없어요. 지질학적 시간이라고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인간의 문화적 변화는 무수한 세대에 걸쳐 이루어졌던 자연적인 진화가 했던 것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지구의 표면을 변화시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문단을 보면 우리는 인간의 신체나 뇌가 지난 10만 년 동안 조금이라도 변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쉬지 않고 변화하는 진화 원리에 어긋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공적으로 번성한 종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정지 상태다 이랬죠. 인간은 지금 제가 아까 말했잖아 진화의 정지 상태. 10만 년 동안 성공적으로 번성을 했어. 정지 상태야. 15만 년 전에 라스코와 알타미라 동굴벽화를 그린 크로마뇽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알타미라 동굴벽화 이렇게 보고 이게 동네들이 와서 그린 것도 아니고 이게 너무 잘 그려져가지고 그게 15만 년이에요. 이 작품들의 경이로운 아름다움과 호화로움을 한번 보면 피카소가 결코 그와 똑같은 뇌를 가졌던 조상들보다 직접 선사에서 더 우월하지 않았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15만 전 전에 그런데 어떤 인간도 우리가 문명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어떤 집단도 농사를 발명하지 못했고, 그죠? 거기까지. 그죠?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도시도 건설하지 못했고, 그렇게 얘기가 나가요. 김은재 얘기가. 그러니까, 자연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자연 상태에서 행하는 어떤 경쟁 이런 것들은 생물종에 타고난 세팅된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건 문명의 산물이라고 하는 거. 그거. 문명의 산물. 나중에 이제 루소 얘기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문명의 산물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여러분들 그거 알죠?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 알죠?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데, 인간의 문화는, 획득된 문화는 유전되죠. 유전이 아니라 전수되죠.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도 더 전에 쓰여진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우리가 읽는 거 아니에요? 200년 전에 쓰인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야? 획득된 거잖아. 한 세대가 얻은 문화적인 지식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행위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화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화하고 문화적인 변화, 진보라는 말 쓰지 말고 문화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스티븐 제이굴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더 관심 있는 사람은 책을 사서 보세요. 310페이지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고상한 이름을 가진 행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자신들이 획득한 문화를 전수한다는 거지.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전수하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전수하는 문화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뭐예요? 책이지. 지금까지는 CD롬 있지 않습니까? 그건 CD롬은 그냥 장만홍 영화 볼 때나 쓰고 책이란 말이지, 책. 그러니까 저는 책 이게 뭐 책벌레 이런 사람은 못 돼요. 한국일보에서 뭐 책벌레들이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안 뽑혔잖아. 보면 책벌레가 아니니까. 짜증나. 그 뽑힌 애들 보니까 한심하더라만은. 안 뽑히는 게 다행이야. 아, 막 신문에 얼굴 나가고 그러면 막 이렇게 인문학에 대한 혐오를 대중들에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사람은 누구나 다 책을 읽음으로써 자신의 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타고난 생물종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지성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성주의적인 태도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에서 노숙자들 인문학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얼 쇼리스라고 하는 미국 사람 때문에 희망 인문학 그거 통해서 이제 널리 알려졌잖아요. 부정적인 효과가 하나 있어. 뭐냐면 노숙자도 인문학을 한다. 아주 좋아. 근데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삶의 바탕을 둬야 된다. 맞지? 삶의 바탕을 두지 않은 인문학은 무의미해. 그런데 삶의 바탕을 둔 인문학을 해야 된다라는 명제하고 그러므로 책은 안 읽어도 된다라는 말은 결코 거기서부터 끌어나오는 말은 아니야. 그죠? 책을 읽어야 돼.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되 책도 읽어야 돼. 책도. 최근에 내가 어떤 자칭 좌파 지식인임을 자임하는 어떤 그 어린이 만화 잡지 사장 블로그에서 그런 글을 봤어요. 책을 통해서 인문학 공부를 하는 것은 최저의 수준이다. 이런 말을 그 사람 블로그에 써놨어. 혹시 그 사람 글을 잘 지워, 자기 글을. 논란이 되면 그럴까봐 내가 캡처 떠놨어. 빨간 줄 쫙 그어놨어, 밑에다 내가. 캡처 떠놓고. 근데, 농담이고, 심심해서. 근데 내 컴퓨터 그런 거 캡처 뜰 만큼 한 가지를 않아요, 지금. 노트북이 거의 맛이 갔기 때문에. 딱 그걸 보고, 아, 이건 도사가 아니거나, 도사이거나, 얼쇼리스, 부정적인 효과의 얼쇼리스 효과라. 그게 굉장히 반지성주의야. 밥벌이의 지겨움, 이런 말 하는 거 있잖아. 그리고 지금 책 팔아서 먹고 살잖아. 엄청난 반지성주의자라고. 나는 한 번도 그런 얘기 한적 없어. 아, 누군 그런 말 하죠. 아, 뭐 강 선생님 뭐 책을 좋아하시나 봅니다. 많이 읽으시나 봅니다. 예, 좋아합니다. 많이 읽습니다. 주변 사람들 많이 안 읽는 사람 경멸합니다. 나 이렇게 말해. 뭐 읽기는 뭐 인생의 강의 책에서 책이 전부겠어요. 책이 전부지. 나 사실 그래. 책 읽어서 배운 지식으로 여기 와서 강의하잖아요, 그죠? 책 안 읽었으면 여기 왔겠어, 누가? 도서관 여기 저 이우정 전에 관장님이 책 안 읽은 사람, 아 강 선생 근육 좋네, 대피샷 나오네, 왔겠어? 말도 안 돼. 책을 많이 엄청나게 읽진 않았지만 책을 뚜렷하게 읽고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내가 책을 서구 정치사상 고전읽기도 썼잖아요, 그죠? 책 안 읽고 쓸 수 있어. 가만히 있으면 모세야 유언아 내가 써줄 테니까 손만 들어라. 띵 아버지 감사합니다. 빡 써줘. 안 써진단 말이지. 책에다가만 눈을 두면 안 돼. 삶에다가 인문학은 삶의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그렇다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닌 거야. 그거는 아주 아주 저급한 반지성주의를 퍼뜨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않겠지만, 응? 아니 누구라고 말은 않겠지만 이게 아주 저급한 반지성주의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사람 별로 없는데 새로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저는 사람 만나면 딱 그래 요새 무슨 책 읽어 요새 책 안 읽습니다 그럼 말 안 해 할 말 없어 할 말 없어 아니 인간이 아니잖아 어? 그럼 내가 요새 무슨 스파게티 먹냐 이걸 물어봐야겠어 요새 무슨 차 타냐 그랜저입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느냐 그러니까 그랜저로 대답합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어 오늘 처음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은 손 내려요 질문하겠어 요새 어떻게 지내 알바 합니다 경남 요새 어떻게 지내냐고 내가 물어봐야 되겠어 요새 어떻게 지내 그렇지 알았나 알바합니다라든가 통조림을 읽습니다 응? 철학 통조림을 읽습니다 안 된다니까 신곡이라니까 정답이 단대 신곡이라니까 정답이 지난번에 저 친구 그거 대답 안 했다가 거의 맞아 죽을 뻔했어 여기서 완전 다 수강생들 다구리 놀라고 했단 말이야 광고 판때기 요새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있잖아 그거 안 된단 말이야 알바도 안 되고 철학 통제림도 안 돼 신곡이야 내가 이번에 여기서 이 강의를 10권 이거 하잖아요 그럼 내년에 제가 고전 10권 이렇게 이거 한 거 있잖아 이걸 책으로 내려고 해요 한 권짜리 이거 10권 이렇게 이 분량을 지금 여임동군이 필사하고 있잖아 나도 이제 그 필사한 것을 덧붙이고 이렇게 해서 한 권 내려고 이게 굉장히 두껍겠지 이 하드카바로 해가지고 그 하드카바 책등이지 책등 여기다가 쇄심을 박아주려고 해 내가 그래가지고 요새 어떻게 지내느냐는 친구에게 물었더니 그랜저라고 대답하는 친구의 머리를 뽀갤 수 있는 쇄심을 박아주려 기다려 걱정마 어 너에게 무기를 주마 쇄심을 박아주려고 여기다가 그래, 이렇게 내 아이디어 좋지 내 아이디어 좋아 내가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 출판사를 지금 찾고 있어요. 판매가 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세신 박으려면 좀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판매가 좀 원활해야 될 텐데. 안 팔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근데 조그만 분책을 하면 안 돼. 이게 두껍게 해가지고. 이게 무거워야지. 세심을 툭 내려보면 이제 머리가 푹 뽀개질 수 있도록. 아니면 그랜저 같은 걸 이렇게 툭 하면 그랜저 완전히 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저한테 공부를 배우는 사람은 저한테 공부를 배운 사람은 책에 대한 엄청난 숭배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지식을 익혀야겠다. 겸손해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식 앞에 겸손. 그것이 바로 지성주의의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줄리안 헉슬리가 아까 유네스코 초대 사무총장일 때 줄리안 헉슬리가 뭘 전공한 사람인지 아세요? 생물학대? 생물학이죠. 줄리안 헉슬리 생물학자. 그런데 그 사람은 유네스코 초대 사무총장을 지냈단 말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황우석이 아니야. 황우석 같은 사람이 아니야. 황우석은 그런 걸 할 수 없어. 돈독으로는 돼지 접붙이기 기술자일 뿐이야. 젓가락 기술로 해가지고 그게 아닌 거라. 그게 그게 그러니까 이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에드워드 윌슨 그 사람이 쓴 책이 생명의 다양성이라는 책이 있어. 어? 최지천이라는 자의 스승. 생명의 다양성에서 에드워드 윌슨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여기 에드워드 윌슨 말이 그대로야. 생명 진화의 전체적인 특성은 진보다. 이렇게 말했어 에드워드 윌슨이. 생명 진화의 전체적인 특성은 진보이다. 진화를 진보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에드워드 윌슨이 말했어요. 이건 다인의 얘기가 아니죠. 진화를 진보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만약에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류가 핵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핵을 쐈어요. 인류는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류는 이제 끝났죠. 박테리아만 남겠지. 그럼 박테리아가 가장 위대한 종일까? 그럴 수 없잖아. 즉 진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화라는 것은 수많은 생물체들이 놀랄 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진화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 제일구드의 풀하우스 이 표지 앞에 여기에 딱 이렇게 다양한 생물 종들을 이렇게 표지를 그려놓고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진화는 진보가 아니라 다양성의 증가다라는 말을 써놨어요. 이게 다인 종의 기원의 핵심 메시지야. 여러분들도 이제 머리에 아예 새겨두세요. 종의 기원을 읽고 그것을 가지고 인간 사회에 대해서 좀 설명해보고 싶다. 그러면 경쟁 얘기라는 건 추잡한 사회 진화론이고, 예? 진화론을 읽고, 종의 기원을 읽고 내가 사회에 대해서 이걸 바탕으로 한마디 하고 싶다. 그럼, 아, 내가 종의 기원을 읽었는데 그것의 메시지가 진화라는 것 말이지 다양성의 증가라고 하더군. 이렇게 말하면 딱 핵심을 얻은 거야. 자, 이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가오 잡는 법을 연습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무슨 책을 읽었나? 종의 기원이야, 일단. 자, 신곡은 지금 잠시 보류. 신곡은 그냥 보편적인 범용이야. 보편적인 경우에 쓰는 거. 이제 이번에 특별한 경우에 종의 기원이야. 그러니까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습니까? 읽고 있나? 이렇게 말하면 종의 기원이야. 자,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나, 자네, 종인군? 아, 웃지 말고. 아가, 웃지 마. 너는 나를 보면 늘 웃더라. 어? 그러니까, 뭘 읽고 있나? 종의기원의, 종의기원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야? 다양성의 증가. 진화는 다양성의 증가라더군. 그렇게. 알겠지? 자,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진화는 진보가 아니라 뭐다? 다양성의 증가라는 말이 딱 나와버리면 경쟁이란 말하고는 양립이 안 되죠. 센 놈이 이겨갖고 진 놈을 다 죽이는 게 경쟁이잖아. 다양성의 증가가 바로 진화라는 거예요. 굳이 제가 굳이라는 말을 썼어요. 굳이 다인의 종의 기원으로부터 어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끄집어내고자 한다면 진화는 어떤 경쟁을 통한 우열을 가리는 것 또는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하고 풍부한 생물종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다윈이 종의 기운 마지막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티븐 제이 굴드가 종의 기운에 나와 있는 마지막 문단을 인용하면서 이 책을 끝내. 이러한 생명관에는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정해진 중력의 법칙을 따라 이 행성이 끝없이 회전하는 동안 아주 단순한 시작으로부터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경이로운 무한한 생물종들이 진화해 왔고 진화하고 있고 진화해 갈 것이다.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경이로운 무한한 생물종 이렇게 돼 있죠? 다양성이거든. 그리고 이것을 다윈은 장엄함이라는 아주 놀라운 형용사로 표현을 하고 있어. 여기 어디서 이렇게 말을 끝내는 사람한테 어디 경쟁 얘기를 했겠어? 이게 다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속학이지. 아까 그 일자가 쓴 그 진화와 진보를 연결시키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토마스 홉스에서도 경쟁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홉스는 개명된 이기심이 경쟁을 지향하고 포기하고 사회계약을 통해서 커먼 파워를 성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사회를 성립시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인간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거야. 까불면 주권이 혼내주니까 그게 이제 공포거든. 굉장히 천박한 학설인 것 같아도 적어도 개명된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 사회 공동의 신뢰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깔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사회 이론인 거예요. 자연 이론이 아니라. 만약에 누군가가 어설픈 사회 질환론에 근거해서 사회 질환론에 근거해서 강대국은 약대국을 잡아먹게 돼 있어 뭐 이런 식의 19세기 식민지 시대의 그런 사회 이론을 아직도 끄집어왔고 집회할 때는 반드시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걸어야 합니다라든가 이런 갑제리안들의 집회에 가면 그런 걸 하죠. 그런 걸 할 때 여러분들은 딱 아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결국 이념 싸움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둬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다음 시간에 숙제가 있습니다. 이번 숙제는 객관적인 팩트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제 아까 제가 존 노크는 통치론을 쓸 무렵에 존 노크의 통치론은 명예혁명과 긴밀한 관계에 있죠. 있다는 걸 분명히 말했습니다. 명예혁명이란 무엇이고 명예혁명 당시에 네덜란드와 영국의 경제적 상황은 어떠했는가? 다시 말합니다. 명예혁명은 무엇이고, 그러니까 정치적 사건으로서의 명예혁명은 무엇이고, 그 당시 영국과, 아니, 잉글랜드죠. 잉글랜드와 네덜란드의 경제적 상황은 어떠했는가? 잉글랜드, 네덜란드 각각, 그리고 또는 그 두 국가의 교류를 함께 살펴봐도 좋습니다. 덧붙여서 그 당시에 잉글랜드와 네덜란드의 자연과학의 발전은 어땠는 것까지 쓰면은 칭찬을 받습니다. 경제 상황까지만 쓰면 오케이인데 쓰면은 구수로 갑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존 노크의 정치 사상은 이런 방향을 띌 수 있었댔다를 추론해서 논증한 사람은 베리 굿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인의 박수를 얻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 숙제 법대 학생 숙제가 뭔가 다음 시간에도 이 앞에 앉아. 법대는 각별히 지도해야 돼. 머리가 너무 나빠 법대가. 암기에 너무 길들여서 추론 능력 떨어져. 다음 시간 숙제가 뭔가 명예혁명은 무엇이고 이 당시 네덜란드와 잉글랜드의 경제 상황은 어떠했으며 어땠는가? 거기까지 일단. 어땠는가? 거기까지 오케이. 네. 오케이 수준의 숙제고 그다음에 네. 그 이 네덜란드와 잉글랜드의 자연과학의 발전은 어떠했는가 하면 굿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다음은 적지 않았는데 베리굿을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 봐. 베리굿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로크의 정치사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나름대로 추론해서 쏘면 베리굿으로 간다. 대문자 베리굿을 받아서 모든 이의 박수를 받게 된다 이거죠. 다음 시간에 이 숙제를 딱 해오고 다음 시간에 숙제 발표 연습까지 합니다. 오랜만에 발표를 한 판 좀 해야겠어요. 지난번에 이창현 군의 발표 이후로 발표가 좀 뜸했는데 이번엔 발표 연습. 법대 학생 조심해. 숙제를 오케이 수준까지 일단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발표까지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준비하면 숙제 안 해와가지고 아 발표까지 시키다니 저 자식이 저럴 줄 몰랐어 이러면 안 돼요. 다 같이 준비를 해와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오늘 거기까지 합니다. 질문. 네, 질문. 분량이 어떤 A4 용지 한 매 분량은 어려운 질문이 알았더니 아주 쉬운 질문이네. 분량은 A4 용지 한 매입니다. A4 용지 한 매. 두 장 이상 쓰면 안 돼요. 표지도 쓰면 안 되고 짜증 나니까. 그리고 숙제를 적을 필요 없어요. 제목은 내가 알아. 못 내줬는데 알아. 그거 썼다 욕 먹는 사람 많다. 처음 온 사람들 주변에게 물어봐요. 어떤 경우에 욕먹습니까? 이걸 물어보세요. 그러면 말해주지 마.